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김종일 화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별들이 속삭이네 하나 둘 셋.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는 언제나 하나의 마음. 인민은 하나이만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종일봉의 노을. 이상으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.